이 시간에는 놀이 뮤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전승의 연대가 오늘도 말해주니. 갔어도 못 잊을 추억은 이 심장 울리니 불비를 해치신 수령님 그 모습 백승의 기치로 전만을 부르네 승리가 이 땅에 어떻게 왔던가 위대한 전승의 나는 연대가 오늘도 말해주네 가위도 불타도 준엄한 나날이 이 나라 아들 딸 목숨 바쳐 싸웠네 겸손에 나가며 서러운 맹세문 오늘도 이 가슴 울려주네 승리가 이 땅에 어떻게 왔던가 위대한 전승의 빛나는 연대가 오늘도 말해주네 용의 후손들 승리자로 자라니 성군의 기치를 더럽게 날리며 강중앙 따라서 영가성 걸치니 우리가 나가는 최후 승리한 길에 위대한 전승의 나는 연대는 영원히 이어지네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무반주 합창 조국 찬가 계속해서 우리는 말리마 기수. 말리마의 시대 질풍같이 내달리자 새 승리에로 자기 힘을 믿고 만나리 지어가는 우리들은 말리마 기수 말리마 소설이 기상이요 말리마 주체의 날이요 눈앞이 지겹고 중산으로 기적 펼친다 화학기술 날이 활짝 펴고 나라 비전 향해 웃어 가닿자 말리마 소설이 기상이요 말리마 주체의 날이요 눈앞이 지금도 치며 전진 인진군의 사회주의 승리가 있다 생년 세월 당겨 미래 향해 달려 온 세계를 앞서가리라 말리마 조선이 기상이요 말리마 주체의 날이요 눈앞이 지금도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사랑의 빛발. 첫눈에 마음이 끌려 내 줄로 따라선 비 이 가슴에 비추들어 따뜻한 정을 주네 이길 수 없어 오늘도 못 잊었다 마음에 보이는 빛 내 인생에 아시오 주님. 사랑의 그 깃발 잃으면 지속도 아무 이기에 언제나 고마워 따르네 우리의 김정은 동지. 이상으로 노래 몇 곡 보내드렸습니다.